떠 있는 황혼의 종이배 말없이 거니는 해변의 여인아 바람에 휘날린 머리카락 사이로 황혼빛에 물들은 여인의 눈동자 조용히 들려오는 조개들은 옛 이야기 말없이 바라보는 해변의 여인아 바람에 휘날린 머리카락 사이로 황혼빛에 물든 여인의 눈동자 조용히 조개들의 옛 이야기 말없이 바라보는 해변의